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인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리수용 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조선노동당 대표단이 웬남에서 진행되는 제18차 공산당 노동당들의 국제회의에 참가하고 인도네시아 공화국을 방문하기 위해 24일 비행기로 평양을 출발했습니다.